검은 어둠 길 잃은 당신 새벽은 멀고 끝없는 밤 나 당신에게 이 어둠 뚫고 다가서려 하지만 멀어지네 날 쳐다봐요 제발 눈을 떠요 나 당신 곁에 이 밤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날 막을 순 없어 약속할게요 그댈 향한